빈자리를 느꼈어. 난 채울 수 없잖아. 슬픈 눈 하지 마. 넌 날 잤나. 천처럼 될 수 없는 거. 나 없이 잘할 거야.